Phelps News. (2023년) 2학기 1차 국가 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기간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3일 화요일부터 6월 22일 목요일까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4차 산업혁명 창업 마이크로 전공 학생을 모집합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서울 캠퍼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수학점은 12학점이며 학위 부여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청년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 이사한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가구는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이사비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달아났다가 1년여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6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50대 남성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청구한 치료 감호에 대해선 정신과 치료는 필요하지만 시설 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A씨는 폭행 등 전과 8범으로 파악됐습니다. 16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이 안표 판매에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K-POP 걸그룹 블랙핑크의 현지 공연의 안표 문제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부는 3개월 안에 티켓 구매 실명제와 재판매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일정을 제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만 언론들은 인기가 높은 K-POP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안표 문제가 극성을 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6일 현대건설이 타 건설업체와 함께 분양한 동탄 파크릭스의 2차 일반 분양 물량 660가구가 모두 계약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차 물량 1,403가구 완판에 이어 이번 2차까지 전체 2,063가구가 분양을 끝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화성 동탄 이 신도시 마지막 주거지구인 신주거 문화타운에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다 인근 화성까지 수혜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계약이 마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건설 관계자는 동탄 파크릭스 2차의 분양가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5억 원대로 인근 시세 대비 낮게 책정돼 높은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